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연휴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담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에 뵙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텍사스 남부가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잘 들리세요, 뒤에? 예. 여러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화학공장 사고도 연이어 일어나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중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시 텍사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서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사역해왔던 클레아몬트 프레스베테리안 처치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간 클레아몬트에서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들과 느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클레아몬트의 성도님들과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클레아몬트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저의 센스 오브 휴머였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네, 앞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영어 유머에는 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유머에도 감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아몬트에서의 사역을 감사하게 잘 마무리하고 우리 파사데나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러운 트랜지션은 아니지만 막상 새로운 시작이 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별의 아쉬움, 또 새로움에 대한 기대, 또 낯설은 것들에 대한 걱정과 설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제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공동의회 이후에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PPC와 KLM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고 또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현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 혼자만의 시각이 아니라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앞으로 우리가 갈 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미국 이민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는 새로움과 전환의 상징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장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은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민교회와 또한 미국 장로교회 모두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움과 전환의 상징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회의 방향과 비전이 이 시대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과거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아픔들이 치유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들을 통해 미래를 향해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뭐 이렇게 화난 일이 있으시는 건 아니죠? 예. 표정이 지금 너무 굳어 계시는데, 예,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시간에 수를 불려 많은 사람을 교회에 앉혀 놓으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지자적 목소리를 잃고 급속히 영적인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또 쫓아야 할 우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제자도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제자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붙잡고 있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본인들의 삶 속에 가져다 줄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해를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강한 표현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품었던 그들의 꿈, 강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지위와 권위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를 따르며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마음과 예수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아무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신적인 능력을 예수께서 행하고 있고 이 모멘텀을 잘 살려서 따르는 그 사람들을 조직한다면 전에는 그들이 꿈꿀 수도 없었던 다윗 왕조의 화려한 부활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겠다는 그 예수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보고 있던 예수는,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투영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를 대상화하여 그려낸 그들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예수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들을 무참히 깨트리면서 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예수에게 투영하여 그것을 극대화해내는 것이 아닌 깊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예수의 길을 깨닫고 그 길 위에 예수와 함께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 길은 영광에 이르는 높고 넓은 길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힘들어 보이는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 걷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숨을 얻는 길, 다시 말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갈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의미는 종말을 역사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인식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그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1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쓰인 이 교회, 회중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서 보자면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몸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단순히 한 교파나 교회 건물로서 한정지어질 수 없는 공시적이면서도 또한 통시적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 그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믿음 안에서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이뤄낸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의 정신과 잇대어져 있는 그 역사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역사를 초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 한 부분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이러한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정신을 그득히 담고 제자도의 정신을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것이 실천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 투영해 그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 삶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닌 진정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너무도 단순하고 폭력적인 이 배제의 교리를 벗어나서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의 역사적인 삶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 예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제자들처럼 교회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듯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는다라는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근본 정신인데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의 정신, 바로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그 출발점에 함께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에 얽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에만 매몰되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에만 몰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만 골몰한다면 우리는 또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의 과제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없어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성에 붙잡힌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 틀을 깨고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신학자의 말 같지만 신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재구성해 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붙잡고 과감하게 비본질적인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내야 합니다. 아까 김희원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Pastor Nominating Committee와 인터뷰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제가 바라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비슷한 생각을 나누고 우리 PNC 위원들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파사데나 장로 교회는 저와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하시죠?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러한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는 제자도를 실천해가는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그러실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로마에서 새롭게 설립된 로마 교회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가치들을 내면화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저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잠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